입에서 눈물이 난다는 말 그걸 내게 알게 해준 그대 그댈 바라보면 나는 마냥 좋은걸요 내 두 눈을 멀게 한 그대 사랑해서 때론 힘이 들어도 그때마다 이겨낼 수 있죠 작은 눈물도 내겐 주기 싫어하는 그대가 있으니까요 그대 사랑